마주 마주. 예! 아이야이야이야. 엄마 룻 삼여 골랑 동 잡아. 아디 버거 잡아고 아냐. 모아가 내 그루 띠빠유. 저 띠빠유 장궁 아장 노아유 나라다 뻔래. 어우 노발래. 그만.